내일 친구랑 어디 갈 거예요? 1번 빵을 사러 갔어요. 2번 내일 만날 거예요. 3번 도서관에 갈 거예요. 4번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.